걸걸걸걸걸 아이 눈만 뜨면 네 생각 전화할게 나 사실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말해봐 맘에 내가 말해봐 잘 있지 않았는지 말해줘 내게 말해줘 말해봐 뽀빠 뽀빠 뽀 주변 사람들은 말은 내가 너무 자극적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흔들있냐고 그걸 몰래 그녀 몰래 시기하며 하는 말 내가 부럽다면 이건 그대 뜨리치는 거 Sorry sorry sorry sorry 내가 내가 내가 먼저 내게 내게 내게 빠져 빠져 빠져 버려 그대 Shorty shorty shorty shorty 눈이 부셔 부셔 부셔 숨이 막혀 막혀 막혀 내가 미쳐 미쳐 미쳐 baby 에이 쇼